백두산 치이스코 조선친선협회,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 러시아 유언방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규탄해서 최근에 성명들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들은 조선이 단행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는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 것을 노린 제재 결의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